행복했던 우리 사랑 고마워 다 표현할 수 없어 사랑해 이 말로도 난 부족해 그래서 준비했어 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해 노래할게 끝나지 않을 멜로디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해 노래할게 끝나지 않을 끝낼 수 없는 멜로디 3월 20일에